안녕하세요. 부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호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 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mtv.kr로 접속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아주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이제 벌써 4월이에요. 예, 예.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예. 목사님 더 바빠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나물 이야기는 바다 나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뉴질랜드가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바다 나물 해조류를 예. 사실 많은데 네. 많은데 예, 바다는 또 쉽게 접근이 파도가 세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제 물때 뭐 이런 거 잘 맞춰서 가시면 예. 또 해조류를 또 쉽게 또 만날 수 뭐 있겠죠. 예. 예. 그 종류가 많다면서요 바다나물에도.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일반적으로 종류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한 500여 가지의 해조류가 있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500여 가지의 해조류를 이제 색깔에 따라서 네.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네. 이제 녹조류, 네. 초록색 나는 녹조류, 네. 그 다음에 갈조류, 예. 갈색의 계통의 해조류들, 네. 그 다음에 홍조류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딱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수심이 얕은 곳에 녹조류가 좀 많이 자라고 네. 그 다음 이제 갈조류, 네. 그 다음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예. 홍조류가 이렇게 분포를 네. 합니다. 네. 녹조류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파래라든가 예. 한국에서는 뭐 가시파래라고 하기도 하고 감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 감태. 예, 그 참 많은데 네. 그런 가시파래가 있고요. 예. 청각도 있고요. 네. 뉴질랜드 청각 많거든요. 네, 네, 네. 예. 특히 제가 여행을 하다가 호키앙아라고 하는데 가서 네. 그 호키앙아 하버 앞에 있는 작은 모텔에서 묵었는데 네.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 보니까 사실 바다도 아니죠. 그냥 쑥 들어와서 네. 근데 아우 그 이 청각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떠밀려온 거 예. 이렇게 몇 개 갔다가 예. 모텔에서 아침에 조물럭 조물럭 해서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그렇고 뭐 클로렐라도 그렇고 네. 이런 녹조류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갈조류에는 네. 미역이라든가 다시마 네. 뭐 대왕 모자반 톳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같은 것이 있는데 네. 해조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실 이 홍조류에 예. 속하는 그런 해조류들입니다. 네. 예. 그럼 들나물, 산나물은 계절에 따라 나는 것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바다나물 해조류는 어떤지요? 같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땅 위의 식물들이 예. 그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이게 생육이 달라지시지 예. 바닷속에서도 사계절에 따라서 해조류의 성장과 예. 쇠퇴가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미역을 채취한다 할 때 그 딱 시즌이 있어요. 예. 어떤 것이든 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해조류의 사계절은 땅 위 식물의 사계절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죠. 네. 우리는 뭐 들나물이나 산나물은 봄에서 여름까지가 네. 제철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미역이나 감태 이런 것들의 갈조류는 가을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네. 이제 겨울과 봄에 가장 잘 네, 무성하게 자라고 또 겨울에가 네. 김도 겨울에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한국에서 해조류 양식하시는 분들은 그 추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더 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겠네요.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이 해조류들 보니까 예. 햇빛에 상당히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되면 녹아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뉴질랜드에 와서 제가 보니까 예. 뉴질랜드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한국하고 뭐 해수 온도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적인 차이가 달라서 그런지 예. 뉴질랜드에서는 오히려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해조류들이 더 풍성하게 잘 자라는 예. 것 같고 예. 겨울에는 또 별로 없고 너무 물이 차서 그런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비가 예.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예.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비 예. 많이 오는 것도. 예. 예. 저도 신문을 통해 앞으로는 해조류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해조류를 이렇게 섭취하는 먹는 예. 그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네. 그 분포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나 네. 일본이나 중국 요 세 나라 중심으로 해서 해조류 섭취량이 뭐 단연 세계적으로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네. 이제 해조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이렇게 많아지고 네. 뭐 그렇게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필리핀에서도 김 양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머. 필리핀에서는 김 양식을 당신들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려고 예.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 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해조류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으네요. 예. 그 2013년도에 네. 그 한국의 완도 있잖아요. 예. 완도. 완도 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톳 생산량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예. 미역, 김 네. 뭐 얼마나 많은 해조류들을 많이 예. 생산해요. 예. 근데 완도에서 2013년도에 예. 세계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했어요. 예. 네. 근데 해조류 하나 가지고 무슨 세계 박람회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성공적으로 네. 이렇게 또 돼가지고 예. 다 해조류 하나로 박람회를 한 건 세계 최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예. 올해 2017년도에도 또 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예. 해조류가 각광을 받는 것은 뭐냐면 네. 바다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다 이렇게 생선만 네. 물고기만 이렇게 잡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네. 또 이런 채소류는 다 또 땅에서 난다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네. 있게 되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일본 사람들은 해조류, 특히 톳 같은 해조류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네. 또 일본의 한 그 도주에서는 네. 그 톳의 날이라고 해서 네. 9월 달 한 날을 톳의 네. 날이라고 예. 해서 톳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그 해조류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된 건강도 많지만 예. 특히 이번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핵발전소가 폭발되고 거기서 네. 이제 방사능 유출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해조류들 속에는 특징적으로 네. 그 요오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 예. 요오드 아시죠? 네, 네. 요오드 성분은 그 방사능 배출에 대해서 그 좀 반응을 하는, 예. 막아주는 예. 그런 해독작용도 있고 네. 그런 기능이 월등하다고 그래서 네. 이제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땅에 있는 채소들은 기르는 채소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농약이나 이런 것들에 늘 이렇게 네. 첨가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나 바다의 자연 상태에서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예. 바다에서 나는 이런 해조류 같은 거는 굳이 그런 뭐 특별한 예. 뭐 비료나 이런 거를 첨가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바다의 영양 창고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요오드 얘기를 했지만 네. 요오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들, 네. 뭐 비타민 A 등이 예. 풍부한 그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네. 그 암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도 예. 이 해조류가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요즘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해조류로 인한 전문 그 레스토랑이 식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겨서 예. 성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뭐 계속 해조류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골고루 먹는 것이 예. 중요하겠지만 그 제가 이제 요즘 자료들을 보니까 호주에도 그렇고 영국도 프랑스도 해조류에 대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해조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에디블한 먹을 수 있는 해조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 예. 많이 보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그 우리 한국인들은 김이나 미역 등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바다 나물을 볼 수 있을까요?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식물로 뭐 인류가 사용하기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예. 그 서양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예.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 예.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더 예. 유용됐고 그런데 이제 물론 한국에서는 김이나 미역,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1년에 섭취하는 해조류 양이 예. 평균 5kg라고 그러네. 아, 한 사람당이요? 한 사람당. 상당히 많죠. 예, 예. 저는 5kg까지는 안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저도요. 예. 그 뭐 근데 사실 조금 조금씩 먹는 것이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머 어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나 생각하지만 예. 김 뭐 늘 빠지지 않고 예. 어? 예. 또 다시마도 예. 많이 사용하고 예. 미역국 그렇죠. 좋아하고 예, 그렇죠. 또 요즘은 뭐 스시가 샵에 가면 그 미역 줄기 좀 올려놓은 거 있죠. 예, 예. 그 뭐 시위드라고 그렇게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시위드는 꼭 그거 하나만 먹을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예. 저는 그 너무 양념이 세게 돼서 예. 사실 조금 싫어요. 예. 사실 그게 이제 그 완전히 하나의 상품으로 예. 나온 거 그렇게 예. 하는데 예. 이렇게 팔잖아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냉동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맛있긴 한데 예. 좀 양념이 조금 우리 맛하고는 좀 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예. 하여튼 한국에서도 예. 해조류라고 해서 물론 해조류는 독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예. 전문가들은 해조류에는 예. 독이 없다 얘기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해조류 중에는 굉장히 뻣뻣한 것들이 많아요. 예. 아파트가지고 먹기가 불편하죠.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해조류는 한국에서도 한 50여 종 정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뉴질랜드에서도 뭐 굉장히 다양한 해조류가 있고요. 예. 뉴질랜드에도 해조류 생산국이라는 거 아세요? 뉴질랜드가? 모르는데요. 처음 들어보죠. 예, 예. 저도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예. 그 뉴질랜드가 해조류 생산국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뭘 생산했냐면 예. 그 돌김. 돌김이요? 자연산 돌김. 예. 이 마오리들이 이 돌김을 말려가지고 예. 이렇게 먹어요. 예. 그 비타민 굉장히 공급에 예. 좋다고 예. 얘기하는데 그 마오리 말로 카랭고라고 해요. 카랭고. 네, 카랭고. 카랭고. 그래서 이 카랭고라고 하는 이 돌김이 마오리들이 오래전부터 먹었고 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마오리 부대가 참전하잖아요. 네. 그때 이 카랭고 돌김을 말려가지고 네. 단백질이나 비타민 공급원으로 네. 마오리들은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남섬에도 지금에는 이런 조그만 그 팩에다가 네. 돌김을 네. 말려가지고 이렇게 판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것은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마오리들도 네. 그 뉴질랜드도 네. 아주 극히 작지만 소량이지만 네. 세계적으로 보면 해조류 생산국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한국, 예. 중국, 일본, 예. 뭐 그다음에 뭐 필리핀,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뉴질랜드, 예. 프로테지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예. 이렇게 돌김을 생산하고 예. 있다라는 얘기고 예. 또 뉴질랜드 바다에서도 예. 뭐 한국에 있는 있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있어요. 예. 청각 많죠. 네. 톳 좀 한국 톳하고 조금 다르지만 네. 톳 있죠. 네. 감태 네. 있죠. 네. 매생이도 있고 네. 모자반도 있고 한국의 매생이처럼 뭐 우리 어머니들의 쪽빈 머리처럼 이렇게 착 이렇게 예쁘게 네. 해놓은 그런 매생이 네. 그런 거는 물론 없겠죠. 그건 네. 다 양식이거든요. 네. 근데 자연산 네. 매생이는 이렇게 채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지만 뉴질랜드에도 서쪽 바다에도 또 동쪽 바다에도 매생이가 있는 거는 제가 봤고요. 네. 또 황소다시마 있고 또 파래도 있고 네. 다른 우뭇가사래도 있고 또 한국에 없는 또 다른 또 이 해조류들이 있어서 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 이미 건강 그 뭐야 음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네. 건강 보조 식품으로는 이미 사용해 뉴질랜드에서도 예.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네. 덜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남섬의 뭐 넬슨이라든가 예. 또 크라이스트처치 이런 네. 데는 미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미역.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은 네. 어느 교회에서는 예. 미역을 잔뜩 뜯어다가 교회에서 미역국도 끓여 먹고 아, 예. 어, 그 생미역이죠. 네, 네. 우리는 생미역 구하기 참 힘든데 한 네.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예. 크라이처체는 있다라고 해요. 예. 저쪽 밑으로 티마루나 뭐 여러 쪽 더니든 쪽으로 내려가도 네. 예, 미역이 있다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물 이야기, 바다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바다나물을 네. 한 최소한 10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 뉴질랜드에서 네. 뭐 구할 수 있는 것, 혹은 이제 우리가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네. 뭐 그냥 없는 걸 억지로 소개하고 네. 또 막 구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 쉽고 네. 또 친근한 그런 해조류들, 바다나물들을 이제 예. 한 최소한 10번 정도 이렇게 쭉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 삶을 그대로 경배하십시다. 백성들아, 백성들아, 와서 찬양하라. 소리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비가 자,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주도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어 죽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애쓰고 조금도 알아보고자 교회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지만 거의 단편적인 대답을 하시고 정말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더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로 웃사를 쳐서 죽이시기 까지 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경우 말고도 몇 번 제 생각과 정서로는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 신앙이 부족한 면도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는 분 같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할 때가 많긴 합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려 했는데 사실 궁금증은 풀어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성경은 늘 네.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필요한 책이다. 네. 이것이 항상 네. 이제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때로는 바른 해석이 있어야 네. 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네. 궁금한 부분들이 잘 해소를 해야지만이 예. 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 해석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또 한 예. 가지는 예. 성경은 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그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지식 이런 걸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면은 네.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네. 성령의 그 감동에 의지해서 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 깨닫고 또 믿고 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사실은 뭐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하고 동양 사람들의 기준하고 다를 수 있고요. 예, 그럼요. 예. 또 윤리적인 부분하고 뭐하고 서로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이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다면 네.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네. 깨달아 알고 믿고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예. 하나님 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 또 바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 예.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궁금한 예. 것이 있으면 예. 깨달아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뭐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오바 믿음을 예. 그냥 예. 그냥 믿음은 돼 이렇게 하겠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예. 아무튼 더 깨달아 알고자 노력을 예. 해야 되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회 목사님이나 예. 주변에 좋은 성경교사가 계시면 예. 언제든지 여쭙고 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그렇죠? 그래,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그냥 목사님들 입장에서 예. 성도들이 꼬치꼬치 캐 묻는 것이 어떠세요?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예. 분은 진짜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 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 따지려고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뭐 다 사실 보여요 그런 예. 것이 예. 예, 성도들 입장에서 질문할 모습이 예. 어떠한지 아 저분이 지금 나를 좀 골탕을 먹으려고 하는지 당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예. 정말 예. 알고 싶어서 그러는 예. 건지 예. 이게 사실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 다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예. 묻고자 하신다면은. 예. 얼마든지 예. 그것은 뭐 귀찮은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목사를 도와주는 거죠. 예. 예. 목사들도 예. 네. 성경 뭐 다 박사가 아니거든요. 예. 예. 설령 박사라고 해도 뭐 예? 성경 박사라고 해도 어느 일부분 예. 특히 박사지 예. 전체적인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 저도 간혹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예.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 모르면 예. 아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할 예. 필요가 있겠네요. 예. 저도 한번 예. 연구해서 예. 다음에 한번 예. 또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죠. 이렇게 예. 하게 되면은 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예. 목사 예. 입장에서도 네. 고마운 거죠. 예. 그거를 이제 귀찮다 아니면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믿으면 되지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 하면은 예. 뭐 목사 입장에서도 예. 발전이 없겠죠. 예. 또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더더욱 그 입을 다물고 예. 뭐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겠죠. 그렇죠. 서로 손해. 예예. 예. 네. 오늘 내담자께서 궁금해하시는 우사의 죽음에 대하여 그 상황을 다시 짧게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예. 예. 사무엘이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사사기 이제 막바지죠. 예,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니까 예.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암흑의 시대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때였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때에 이제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은 세워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예. 그들을 또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사무엘이 탁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뭐 일순간에 뭐가 확 다 뒤집어진 것은 아니고 예. 예.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던 그럴 때에 예. 그때 이제 같이 살아가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예. 예. 엘리 제사장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렇죠? 예.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그만큼 제사장이 또 그 아들들이 행했던 악한 행위들 이런 걸 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깊이 예. 타락했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네.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 빼앗겨요. 예. 예, 빼앗겨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 예. 이 법궤 때문에 예. 이제 일대 혼란이 생깁니다. 예. 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블레셋에서 예.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 예. 겨우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예. 가지고 있다가 예. 이리저리 막 움직여요. 예. 옮겨 다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때 옮겨지는 그 과정을 지도로 한번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예. 이렇게 거의 뭐 한 바퀴 돌 정도로 예. 이렇게 사실 블레셋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깝거든요 직선거리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빼앗아 갔죠. 네. 이것을 좌측으로 쭉 빽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대로 예. 다시 갖다 놔요. 예. 예. 블레셋하고 예.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접경지대에다가 예, 예, 예. 갖다 놓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있게 된 데가 기리앗 여아림 네. 그 아비다답의 집에 예. 오래 머무르게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있게 되면서는 보관이나 뭐 안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이 흘러서. 예. 이제 다윗이 예.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예.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한 후에 예. 이제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도 네. 왜 성전을 지어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네. 거기다 모셔야 되니까 네. 이런 정말 귀한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다윗은 예. 자기의 왕권을 확실하게 이제 세웠다. 예. 자기의 왕권의 확실한 왕권의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 이제 이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예. 건데 예. 이게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에 예. 다윗 성에 이렇게 옮겨서 다윗의 권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더 백성들에게 예. 예. 뭐 알리고자 알리고자 예. 뭐 자기의 믿음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바로 예. 이 웃사가 죽게 되는 그런 예. 일이 벌어집니다. 예.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사가 죽게 되는데 바로 예.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를테면 소가 놀라 뛰므로 법궤가 실려있던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니 웃사가 붙잡았고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오늘 내담자뿐만 아니라 누가 예. 보더라도 예. 법궤가 지금 수레에 예. 소달구지에 이렇게 실려서 옵니다. 예. 근데 뭐 어디 나군의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이 했는데 예. 거기 왔을 때가 소가 갑자기 놀라서 날뛰어 그래서 예.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네. 웃사가 떨어지지 않게 딱 잡았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웃사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예.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 우리의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 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예. 그 오히려 사실은 어우 잘했다라고 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예, 예. 상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상식은 상식인데 세상적인 예. 상식이면 분명히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것이죠. 예. 다른 물건이었다면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 법궤였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법궤는 만들어질 때부터 예. 그 법궤를 다루는 어떤 율법적인 규례가 있었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 예. 그 율, 이 규례, 그 법궤 혹시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지 예, 예, 예. 모르겠지만 예. 이 구탱이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긴 그 자루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예.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예. 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불편할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다 정해 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규례를 무시하고 예. 에이 뭐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해. 예. 예? 그 어깨에 메고 나가면 어깨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편리하게 자 수레 가져와. 수레에다 예.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예. 인간의 어떤 편리함 자기들 예. 그런 것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예. 가장 큰 원인과 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궤가 가지는 상징성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한 율법적 규정이 있는지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거는 예. 그 선악과 문제로도 이제 올라가서 예. 다시 얘기를 네. 할 필요도 있는데. 네. 그건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선악과 문제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네. 만드셔가지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를 예. 만드시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규례를 만드시고 율법으로 만드시고 예. 한 것은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이 관계성을 예. 그 잘 나타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예. 우선 뭐냐면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예. 그리고 즉 하나님의 그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예, 하나님은 예. 볼 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법궤를 통해서 예. 하나님이 계시고 예. 또 현존에 계시고 하는 예.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예. 또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법궤 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네. 뭐 움직일 때도 성막에 네. 따라서 또 머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동서남북으로 쫙 지내치고 예. 이렇게 예. 생활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예.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 놓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던 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잘 나타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예. 또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과정 또 이 뭐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은 그만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았던 암담함 예.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예. 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어떤 도전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 것이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우마차에 실어 오다가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붙잡다가 죽었잖아요. 예, 그렇죠. 내담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것이 죽을 만큼의 큰 잘못일까요? 예, 이게 말씀드렸지만 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방법 즉 옮길 예. 때에는 예. 그 옮길 때의 그 규례가 예.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 다윗이 이거를 준비를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예. 준비위원회를 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정말 거국적인 그런 예, 그렇죠. 큰 일이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방법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예. 그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잘 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 규례를 몰랐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네. 오히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주려고 할 때에 보면은 성경을 쭉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수레에 옮겨서 예. 이렇게 다른 예. 데로 보냈거든요. 예예.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예.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은 버리고 예. 오히려 이방인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예. 물론 뭐 편리성이야 오늘날이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하면서 좋겠지만 예. 그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하는 그 의도를 예. 충분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예. 그 의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한 우리에게 규례를 정하신 것도 다 거룩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그 존귀하신 분의 예. 그 영역 예, 예.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던 예.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우사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 뭐 분명 굉장히 충격적인 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사의 죽음 자체에만 집착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사의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셨다는 쪽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예. 분명 성경을 어떻게 너무 윤리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물론 윤리도 포함되지만 윤리가 아니거든요. 윤리책이 예. 아니거든요. 예. 교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인간의 도전 예. 혹은 예. 그 무의식의 문제 예. 이래서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도 네. 우리 인간들도 네.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는 공경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저도 아들이 있어요. 네. 제 아들 아시죠? 네. 제 몸집이 저보다 두 배는 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서로 뭐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럴 때 그 아들이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확 그냥 눌러버리면 저는 꾀갱하고 그냥 말 것인데 그러나 이 아들 입장에서는 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감히 대들 수 없고 네. 공경을 해야 되고 네. 뭐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한다면 요즘은 뭐 자식들이 더 지식이 많잖아요. 그럼요. 물리적인 힘도 더 많잖아요. 네. 돈도 많잖아요. 네. 자식들이. 네. 그렇죠. 이런 것을 가지고 부모를 대한다면은 부모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식 간에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부모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어떤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그것이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네. 거룩성. 예. 예. 그것은 무엇으로도 이렇게 무시되거나 예. 또 이렇게 또 폐지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인간의 어떤 권리 때문에, 또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네. 그런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생명의 대가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우사의 죽음에서 예.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네. 또 중요한 점은 예. 하나님이 당연히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예. 우사의 죽음은 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쩌면 우사는 어떤 희생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예. 예.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예.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예. 바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큰 일을 예. 다윗이 이렇게 예.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예. 당연히 모든 절차와 방법도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했겠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로 무려 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은 예. 정확하게 인원이 표기되어 있어요. 예.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말 나라의 굉장히 큰 일로 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정작 하나님의 정한 규례를 무시했다는 것은 예.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그렇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우사 한 사람의 생명도 참으로 귀중하지만 예. 이 초국가적인 위대한 일에 소홀했다는 큰 틀로 보면은 큰 틀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예. 잘못된 방법이나 예. 과정. 잘못된 과정이나 예. 이런 것들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예. 얘기죠. 예.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맞죠? 예. 네, 맞아요. 예. 성경을 읽는 일이 읽겠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네, 정말 큰 목적이지만 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촛불을 훔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런 꼴이 된 거죠. 이런 이 모습이 예. 다윗이 정말 거국적인 규모로 하나님의 길을 계획했지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성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런 큰 위대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위함의 목적을 두은 그런 예. 꼴이 된 결과가 거예요. 그렇게 됐죠. 예. 예. 예. 그래서 우사 한 사람의 예. 죽으니까 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다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예, 예. 다 중단시켜요. 이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우사 한 사람의 그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떤 회개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을 예, 취하셨다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오히려 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자비가 없으시고 이러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필요 없이 예. 오히려 하나님의 예. 넓고 크신 예. 그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 예.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사 말고 오베데돔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상하고 섭섭해 보이겠지만 예, 예. 또 똑같은 이 법궤 문제로 인해서 오베데돔을 축복하시는 부분을 또 봐야 돼요. 예. 예. 아 그렇구나. 똑같은 일인데도 예.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큰 예. 아픔이 있었고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예. 것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예. 우사의 죽음에만 쪽으로만 자꾸 기울어져서 예. 이렇게 편협된 그런 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아 이렇게 어떤 하나의 하나님 일에 있어서 역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왜 우리는 인간이 그러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이런 아픔 뭘 겪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법궤를 통해서 예. 어떤 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거두기도 하셨지만 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축복으로 축복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냉전이 관계가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다윗도 모든 것을 끊은 예. 거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베데돔을 축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이거 크게 또 화해하시는 그런 예.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여기 아마 이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예. 6절부터 11절까지면 딱 그렇게 보면은 이런 예. 상황이 딱 끝나고 그러는데 예. 그 이하를 쭉 보면은 예. 더 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 예. 다윗이 스톱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예.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 법궤를 옮겨오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시인하고 하기 위해서 예.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겨놓은 후에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 화목제로 네.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사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확 깨우쳐주고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네. 돌아오게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우사의 사건 하나만 보지 마시고 네. 이스라엘 전체 일로 보시면 네. 결국은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예.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네. 슬프고 안타깝고 또 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지? 이렇게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크게 보시면 예. 아,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큰 축복이 있고 예.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 부분만 보고 이렇다 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주위에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오늘 내담자처럼 그 우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시고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주십시오. 좀 많이.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은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3999번, 핸드폰은 027-231-5577이고요. 이메일은 명랜드@한메일.net입니다. myungland@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